당한 살인 주교가 살해당했대. 딸과 함께 걷다가 공원을 산책하다 어차피 살해당했대. 상소는 빈민굴 순교를 한 거지. 죽어서 잘 됐지. 불만도 없겠지. 천당에 갈 테니 얼마나 좋겠니. 살인마